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가 25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김기남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의 일꾼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과 반제민족 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 연설자들은 1950년 6월 25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가 가장 야만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적용하여 전대미문의 인민대학살과 무차별적인 파괴 행위를 감행하고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 대대적으로 사용했으며 지어 원자탄까지 퍼부어 우리 인민을 멸살시키려고 날뛴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모진 때로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미제 침략자들이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에서 웅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오늘도 반구하국 압살 책동에 광분하며 침략의 기만을 노리고 있는 데 대해 그들은 지적했습니다. 연설자들은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이 땅의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과 불리폐의 군력, 자력자강의 불가항력적 위력으로 침략자들을 모조리 경멸소탕해버리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각 도들에서도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 군중대회가 진행됐습니다.